국제 민용 항공기구 부가시아 지역 운영 안전 및 유용성에 관한 협조 개발 계획 제16차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이 밖에 손님들은 주체 사상 탑과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참관했습니다.